주세요. 업. 매주 월요일 당신이 몰랐던 성공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여기는 스타트 유어 업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제약회사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연합 EU에서 공식 승인됐습니다. 이로써 레키로나는 EU의 승인을 획득한 최초의 국산항체 신약이 됐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셀트리온의 시작엔 서정진 회장이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지난 2020년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을 이어 우리나라 부자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있는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풍요롭지 않았다고 해요. 서정진 회장은 연탄 가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를 도와 중학교 때부터 연탄 배달 일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선 학비를 벌기 위해 택시기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엔 택시 운전을 하고 하루는 수업을 몰아들으며 일과 학업을 병행했다고 하네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국 4.3 만점에 4.18의 학점으로 그것도 국내 최초로 공대를 조기 졸업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학점이 저렇다니.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서 회장은 졸업 후 기업 컨설턴트로 일하게 되는데요. 대우차 컨설팅 회의에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눈에 들어 34세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의 임원으로 스카우트 됩니다. 어린 나이에 승승장구하는 것만 같았는데 서 회장도 IMF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그는 임원 중 처음으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대 상황이 좋지 못해 계속해서 재취업에 실패하죠. 결국 2000년 서정진 회장은 등 떠밀리듯 단돈 5천만 원을 가지고 셀트리온의 전신인 넥소를 창업했습니다. 지금은 감히 국내 최고의 제약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지만 창업 초창기엔 사업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조차 없었습니다. 5명의 직원들은 당시 회의에서 오전엔 점심 메뉴에 대해 오후엔 저녁 메뉴에 대해 토론을 했다고 해요. 이에 서정진 회장은 사업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무작정 샌프란시스코로 행합니다. 그곳에서 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낡은 호텔방에서 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더는 신물질이 나오기 어려운 제약산업 특성상 약 400개 정도의 기본 물질만 공부하면 돼서 크게 어려울 게 없었다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해요. 약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서 회장은 컨설턴트 경력을 살려 바이오 사업 아이템을 컨설팅해주는 일을 하고자 했지만 망한 대우그룹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직접 사업에 뛰어들기로 하죠. 하지만 제약산업에선 제품이 개발돼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셀트리온도 처음 7년간은 매출 없이 투자와 부채로만 연명했습니다. 힘든 시기가 계속되자 서 회장은 결국 자살을 마음먹게 돼요. 그런데 그가 자살을 결심하고 강가로 운전해가는 도중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할 뻔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죽으러 가는 거지만 뭔가 그날은 운수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서 회장은 그달 말에 죽기로 하고 자살을 15일 뒤로 미뤘는데요. 죽기 전까지 시간이 더 생겼으니까 서 회장은 주변 사람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15일이 지나니 자살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힘내라는 말을 하고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은행에서도 서류를 다시 내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죽을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일으킨 셀트리온은 창업 9년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그리고 2012년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가 미국과 유럽에서 정말 초대박을 쳐 매출이 순식간에 조 단위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2020년에 시가총액 42조 원을 넘기며 셀트리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5위에 위치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진단키트,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힘쓰고 있죠. 서정진 회장은 평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며 청년 세대에게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열정이 안 생긴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도전을 해야 열정이 생기는 것이라고 해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위기일까 기회일까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이죠. 실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공을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불가능도 없습니다. 다만 하기 어려울 뿐이고 어려운 건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필요한데 서 회장은 도움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먼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할 줄 알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할 줄 아는 도움을 주고 싶고 정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 말이에요. 오늘은 한국 바이오 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제약회사 셀트리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엔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할 브랜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이현지, 저는 박선민이었습니다.